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정리는 이스파냐의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테러 공격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마리아노 라호이 브레이 수상에게 18일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인민은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다고 하면서 전문은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을 재천명했으며 이스파냐 정부와 인민이 하루빨리 테러 사건의 후과를 가시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리용호 외무상도 이스파냐의 바르셀로나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알폰소 다스티스 깨세도 외모 및 협조상에게 위문 전문을 보냈습니다.